일본 여고생의 3대 필수품 립스틱, 명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삐삐랍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도 10명 중에 한 명이 이 삐삐를 갖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삐삐. 간식이라고는 고구마와 게떡밖에 없던 시절, 아이들은 산이나 들에서 삐삐라는 풀을 빨아먹곤 했답니다. 삐삐 또는 피피라는 이 풀의 줄기를 빨아먹으면 달콤한 맛이 났었다고요. 그리고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죽은 깨투성이의 말괄량이 소녀, TV 주인공인 이 소녀의 이름도 삐삐였죠. 산이나 들로 쏘다녀도 아무도 찾지 않던 옛 시절의 삐삐,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던 시절의 삐삐,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다이얼만 누르면 연락이 가능한 요즘의 삐삐. 그런데 어쩐지 인간의식의 행동 반경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장볼 벨몽도가 주연한 어느 개인 날 아침 갑자기, 이 영화의 테마로 오늘 FM 영화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꽃마을에서 수유나물에 수유나물이 아니군요. 수유나무군요. 수유나무의 진실 씨. 제가 이 멋진 이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네요. 최수진 씨. 수진이라는 이름을 풀이를 한다면 수유나무의 진실이라고요. 참 좋은데요. 경기도 안양 동안구 평촌동의 꽃마을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의 곳에서 살고 계시는데 제가 수진 씨의 엽서 두 장을 다 받아봤습니다. 대학 들어와서 참 많은 이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늘 가슴속에 품으려 했던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다고요. 참 그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지금은 서서히 깨닫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 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받은 엽서는요. 역시 그 미대 학생 답네요. 그 옛날 불화나 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한꺼풀 벗겨보면 그 캔버스 그 뒤에 그림 하나가 더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들을 겹쳐서 그렸는데 최수진 씨가 바로 엽서를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그 두 장 다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7월 초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하셨는데 다녀와서 일출봉 아래 묻혀있는 영혼까지 찍어서 아주 예쁜 사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열심히 기다립니다. 저희 대학생활은 어땠냐고요? 한마디로 혼란과 방황과 고민이었습니다. 자, 수진 씨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다음 곡은요. 서울 송파구 풍납이동의 조계영 씨가 신청하셨는데요.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퀸의 노래예요. 영화 하일랜더 중에서 Who Wants to Live Forever 들어봅니다.

전주 완산구 중로일동의 신유상 씨. 어떻게 좀 대리만족이 됐습니까? 탈출하고 싶은 마음을 대신해서 띄워드린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폴 뉴먼과 에바 마리 세인트가 주연한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탈출하고 싶은 마음을 대신해서 제가 띄워드렸다고 했는데요. 제 주변에 보면 정말 그 툭하면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버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요. 사람들마다 주변에서 보면 참 독특한 버릇들을 한두 가지씩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버릇을 개인 차원에서 끝낸다면 모를까 영화 속에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관객들은 그 버릇을 자연히 알아차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버릇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때는 이미 버릇의 차원을 넘어서 기벽이나 고집이 되겠죠. 버릇을 한사코 고집하는 감독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감독은 트릴러 영화의 거장인 알프레드 히치콕입니다. 히치콕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카메오로 꼭 한 장면씩 등장하는 기벽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역할도 아주 다양합니다. 영화 사보타지에서는 극장 입장권을 사려는 관객으로 등장하고요. 젊은이들의 결백, 이 영화에서는 모자를 눌러쓰고 사람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는 사진기사로, 또 오명에서는 파티에 초대돼서 샴페인 한 잔을 들이키는 점잖은 손님으로 나오고요. 또 무대 공포증에서는 여주인공을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는 아저씨로, 나는 고백한다에서는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39계단의 꼭대기에 서 있는 인물로, 그런가 하면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아마 버스를 놓치는 신사로, 또 찢어진 커튼에서는 호텔 로비에 앉아서 어린 손자의 오줌 세례를 받는 할아버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에서는 애완견 스탠리와 제프리를 데리고 등장을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인공이 들고 있는 사진 속의 인물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치콕 감독이 카메오로 수없이 등장을 했는데 그 등장한 마지막 영화는 패밀리 플롯이라는, 그러니까 가족 음모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마지막 카메오라는 사실을 예고라도 하듯이 관공서에서 사망 증명서 두 통을 떼가는 신사로 나옵니다. 재미있죠? 이 카메오 역할들을 쭉 보니까. 그런데 히치콕 감독이 이렇게 카메오로 등장하게 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이유는 직접 영화에 자신이 출연해서 자기 모습에 관객들이 친숙해지도록 하려는 이유였고요.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감독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영화에 직접 출연해서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죠. 상당히 머리가 좋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영화 하숙인에서 그 영화를 찍을 때 엑스트라를 급히 구해야 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서 히치콕 감독 자신이 영화에 처음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카메오로 계속 출연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히치콕 감독은 영화에 출연하면서도 한동안은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공갈이라는 영화에서 처음으로 앞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은 장난꾸러기 꼬마에게 시달리다가 모자로 그 꼬마를 때려주는 아저씨였죠. 그런데 히치콕 감독의 카메오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된 지 반드시 5분 안에 출연한다는 거였는데요. 그 이유는 관객이 히치콕 감독이 과연 어느 장면에서 출연하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갖다가 정작 보고 있는 영화에는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히치콕 감독은 연출한 영화 모두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36편의 영화에서만 카메오로 출연을 했습니다. 어쨌든 히치콕 할아버지의 대단한 고집은 우리들에게 재미를 톡톡히 안겨다 줬죠. 히치콕 감독의 54번째이자 마지막 작품인 Family Plot, 가족 음모의 엔드 타이틀 들어보죠. 존 윌리엄스의 음악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관공서에서 사망증명서 두 통을 떼어가는 신사로 까메오로 등장했던 영화, 그의 마지막 영화죠. 패밀리 플롯의 엔드 타이틀을 존 윌리엄스의 음악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 여러분 잘 아시죠? 드레스 투 킬, 언터처블스, 또 칼리토 같은 영화로 우리에게 알려진 감독인데요. 이 드 팔마 감독의 꿈은 히치콕 감독처럼 영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집스럽게 연출하는 영화마다 히치콕 영화의 장면들을 끼워놓곤 했죠. 영화 자매들의 경우는 히치콕의 영화인 이창의 한 장면에서 그대로 베껴온 장면으로 시작하고요. 또 사이코의 주인공인 노먼 베이츠와 비슷한 인물이 이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자매들에 대한 평가도 사이코와 연관돼서 내려졌는데요. 사이코 이후 가장 충격적인 영화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강박관념이라는 영화는 히치콕 영화인 현기증에서 많은 장면을 빌려오고 있고요. 캐리와 드레스 투 킬에서는 샤워 장면 나오잖아요. 이 샤워 장면은 사이코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또 영화 폭발과 카인의 두 얼굴 역시 사이코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바디 더블은 이창과 현기증을 참고로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드팔마 감독은 히치콕 영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히치콕 같은 거장 감독이 되고 싶은 강박관념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마저 낭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팔마 감독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참 저렇게 뛰어난 연출력을 갖고 있으면서 작가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그 한계가 참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드팔마 감독의 최근작 카리토스 웨이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립니다. 진석이에게 생일을 맞아서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늘 건강하고 컴퓨터 때문에 밤샘 하는 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인천 서구 연희동에서 김은정 씨 편지 보내주셨죠. 참 김은정 씨의 마음이 참 곱네요. 에칼리토스 웨이 중에서 빌리 프레스톤의 노래 You are so beautiful 띄워드립니다. to be. Oh, it's beautiful. I can't help but love you. Yeah, yeah, yeah. Oh, you're beautiful, baby. Beautiful to me, baby. Your legs, your legs, your legs. Beautiful, baby. Your eyes are wild. They're beautiful, baby. Your lips, your sweet lips, baby. I love you. I love you, baby. I just wanna thank you, baby. Yeah, yeah, for being beautiful to me, girl. Yeah, yeah. Oh, Lord. I just love you for that, baby. 전남 나주 금천면의 이수 씨. 지금쯤은 고대 합창부 후배들과 함께 합숙 훈련 중이겠네요. 자, 잘 들으셨습니까? 오랜만에 엽서 보내주셨는데요. You are so beautiful. 영화 카이토 스웨이,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영화 중에서 빌리 프레스톤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존경하는 감독의 작품을 줄기차게 베끼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매 영화마다 똑같은 장면을 집어넣는 감독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장르 고다르 감독은 연출하는 영화마다 책 읽는 장면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고다르 영화의 등장인물들을 보면 욕조에서 목욕을 하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그리고 총을 들고서도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고다르 감독이 영화 속에 책 읽는 장면을 집어넣고 또 책의 한 구절을 등장인물의 대화나 자막을 통해서 삽입하는 이유,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책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독서광이기 때문이랍니다. 얼마나 책을 좋아하는지 영화 촬영 현장에서도 책을 놓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집에서도 아내에게는 관심도 돌리지 않고 책만 읽다가 결국 아내가 지쳐서 떠나버렸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니까 정말 영화사에 남을 만한 대단한 독서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줄기차게 또 책 장면을 집어넣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고집스럽게 같은 지역에서만 영화를 찍는 감독도 있습니다. 우디 앨런 감독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지금까지 그는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만 고집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뉴욕을 너무나 사랑해서 잠시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디 앨런 감독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요. 비행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음식이 아닌 다른 곳의 음식은 먹지 못할 뿐 아니라 늘 있던 자리에 물건이 없으면 아예 찾지를 못한다고 해요. 이런 갖가지의 콤플렉스 때문에 우디 앨런 감독은 절대로 뉴욕을 떠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도 디즈니랜드를 가본 적이 없고요. 해외 영화제에 초대를 받아도 모두 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디 앨런 감독을 인터뷰하려면 당연히 뉴욕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디 앨런 감독이 갖고 있는 갖가지 콤플렉스는 영화 속의 주인공을 통해서 나타나고 나는데요. 주인공 역은 또 거의 언제나 우디 앨런 그 자신이 맡고 있어서 아주 실감나죠. 이런 우디 앨런 감독의 콤플렉스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화는 애니 홀인데요. 심지어 뉴욕에는 이런 농담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디 앨런에게 없는 컴플렉스가 도대체 뭐냐? 글쎄요.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된 적이 없지만 비디오로는 참 많이 출시되어 있고요. 또 지금도 계속 출시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의 최고 걸작이라고 알려진 맨하탄은 아직 비디오로 출시되지 않아서 좀 아쉽지요. 자, 우리 우디 앨런 감독의 또 한 가지 고집이 있습니다. 초기 재즈, 그러니까 베니 굿맨의 음악 같은 스윙 재즈가 그의 영화에 꼭 삽입된다는 건데요. 흐른다는 건데요. 특히 싱싱싱은 그의 영화에 가장 많이 삽입된 곡이죠. 최근에 비디오로 출시된 역시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또 역시 싱싱싱이 삽입되어 있는 맨하탄 미스터리라는 영화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의 고집을. 자, 그의 고집스러운 음악 들어봅니다. 싱싱싱. 영화 맨하탄 미스터리 중에서 싱싱싱 들어봤습니다. 자, 고다르 감독의 영화에 책이 거의 빠지지 않고 우디 알렌 감독의 영화에 뉴욕이 반드시 등장한다면 구소련 안드레이 탈코프스키 감독의 영화에는 언제나 물이 나옵니다. 탈코프스키 감독 영화에서 물은 바다, 우물물, 호수, 병 속에 담겨있는 물,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땅 위에 고여있는 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탈콥스키 감독 영화에서 언제나 물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안드레이 탈콥스키 감독은 어렸을 때 마음에 아주 커다란 상처를 입었어요. 아버지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남은 어머니가 평생 동안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만 했죠.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 그리고 어머니의 불행. 이것은 탈콥스키 감독 영화를 결정짓는 가장 커다란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러면서도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런 화해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타콥스키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감정을 화해시키고 헤어진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그 해결 방법. 막힘없이 어디로든 흘러가는 물의 이미지였습니다. 특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데요. 하늘인 아버지와 땅인 어머니가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비는 그런 마음입니다. 탈콥스키 감독은 이 소망을 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콥스키 영화에서 물은 자신의 깊은 슬픔과 상처를 씻어주는 약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탈콥스키 감독 영화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주인공이 감독과 함께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영화학교 졸업작품인 증기자동차 운전수와 바이올린, 이 경우에는 주인공이 어린 소년이었는데요. 작품마다 계속 나이가 들다가 마지막 작품 희생에서는 노인이 돼버립니다. 자, 이 희생은 노인이 핵전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걸 바치겠다고 신과 약속을 하는데요. 정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자 모든 것을 바치는 영화입니다. 특히 집을 불태우는 장면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자, 이 희생의 오프닝 타이틀곡 들어봅니다. 바하의 마태순환곡 중에서 39번째 곡, 하느님이시여 이 눈물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영화마다 언제나 물을 등장시키는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감독의 마지막 작품 희생의 오프닝 타이틀곡 바하의 마테순한 곡 중에서 39번째 곡 하나님이시여 이 눈물을 불쌍히 여기소서 들어봤습니다. 자, 영화 속에 나타나는 감독들의 고집과 버릇을 살펴봤는데요. 3살 벌어 80까지 간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만 그 버릇이라는 것이요.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버릇 가운데는 물론 꼭 고쳐야 하는 나쁜 버릇도 있지만 마음속의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신의 영화 세계를 만들어 나가니 감독들처럼 창조적인 에너지를 승화시킨다면 참 좋겠죠? 여러분도 한번 그런 길로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어색하거나 긴장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혀를 내미는 저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해보면 뻐꾹시계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서울 서초구 반포 이동의 허윤아 씨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소녀 살인 사건 아닌가요? 소년, 예, 소년이랍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양유창 감독의 작품이죠. 이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Why? 대구 북구 대연일동의 홍성은 학생, 대구 수성구 수성사가의 윤종석 학생께 띄워드렸습니다. 이게 뭐 흔들흔들 그네를 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 중에서 Y 띄워드렸습니다. 경북 경산 삼남동의 김지상씨, 네 맞습니다. 그 질문이요. 시간이 없어서 맞다는 말씀만 드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려야겠네요. 자, 먼저 중국 영화 음악 CD 받으실 분 추첨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이하정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마음은 잘 받았어요. 대신 저는 그 CD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CD 보내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안상근 씨, 하이텔의 민철호 씨가 신청하신 곡 띄워드립니다. 서울 은평구 가련일동의 최주영 씨도 함께해 주십시오. 트루아글로의 블랑,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영화죠. 그만. 두 번째 영화 화이트의 엔드 타이틀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